제 총신신학대학원 선배님 중에 오형석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95년 1월 달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다가 온 가족이 잠시 한국에 방문하고 한국에서 일을 다 마치고 다시 98년,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하다가 돌아오셔서 98년 돌아오셔가지고 몇 달 머물다가 이제 98년 한 9월경에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가 그만 추락이 돼가지고 그 당시 그 승객들 66명이 다 사망했고 그 사망자 명단 속에 오형석 선교사님의 일가족 4명이 다 사망했다는 명단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선교지로 복귀하다가 비행기가 추락이 돼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자, 오형석 선교사님께서 몇 년 동안 만들어 놓으신 그 선교의 현장에 가서 누군가를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제 친구 선교사가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선교지를 바꿨고 그래서 캄보디아 가셔서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왕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의 꽃이 제대로 피는 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이나 그 뒤를 이어서 선교의 꽃을 왕성하게 피우는 선교사님이나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함부로 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판단될 문제입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더 많은 박수를 쳐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고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를 평가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참 복된 삶을 살아가고 성공된 삶을 살아간다 하는 분을 보면서 하나님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기에 아픈 힘든 생활, 고생하며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른 답을 제공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는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두 개의 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의 인물과 그 사람의 사역 특징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 받으신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벌어진 다음에 한 1년쯤 지났을 때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14절에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 뭘 말할까요? 이 말씀은 요한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이 왜 잡혔는지 잡힌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이 마가는 자세하게 왜 요한이 잡혔는지를 설명합니다. 미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살해했던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는요, 부인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그 10명 중에 네 번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 죽인 왕이고 예수님을 나중에 신문한 왕입니다. 그리고 셋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는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은 서로 이복 형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빌립이 살아있음에도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이 살아있음에도 빌립의 동생을 빼앗아 결혼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 때문에 요한은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고 결국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14절에 요한이 잡힘에 라는 말, 바로 이 표현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잡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시대가 이제 운명을 다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하는 표현, 바로 그것이 여기 14절에 요한이 잡힘에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더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1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찼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15절에 때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주로 언제 쓰여졌냐면은 하나님이 정한 특정한 기간을 언급할 때 썼던 이 단어가 카이로스, 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찾고라고 말하죠. 이 찾다 이 말은 더 정확한 번역은 꽉 찼다 그 말입니다. 충만하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그 충만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어느 정도 찬 것이 아니라 완전히 꽉 찬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때가 찼고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옛 시대인 한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드디어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요한이 헤롯에게 체포되었다라는 표현은 이 옛 시대인 요한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새 시대인 예수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새 시대를 위해서 요한은 헤롯에게 체포가 되고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의 드라마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드라마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누구의 지시와 연출 때문에 요한은 목이 잘려 죽고 예수님은 시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은 사가랴, 엘리사벳, 나이 많았던 두 부부, 그러니까는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부모들이 일찍 돌아가시자 이 요한은 어릴 때부터 광야의 한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신앙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과 말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준비한 다음에 드디어 사람들 앞에 등장해서 6개월 사역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10년 혹은 20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딱 설교 한편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연출가와 기획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요, 잡힌 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잡힌 후, 이 잡힌 후라는 헬라어는요 파라도데나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도데나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번역은 잡힌 후가 아니라 죽음에 인도되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여기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 표현이 바로 단어 이 파라도데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1장 14절에서 마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의 모든 그 행위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었듯이 요한이 헤롯에게 붙들려 참수형을 당하는 그 모든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잡힌 후 파라도데나이라는 단어를 지금 마가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막장 드라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로 우리가 언제 막장 드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괜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극 중에 한 사람을 죽여버릴 때,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런 걸 보면서 막장 드라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긴 또 우리나라에서는 막장 드라마가 재미있습니다. 인기도 있고 막장 드라마라고 욕을 해도 계속 그 채널을 고정해서 보곤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아무런 의미도 없이 죽어나갈 때 그걸 보면서 막장 드라마를 하면서 작가를 욕을 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 보면은 마치 무슨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갑자기 멀쩡히 사역을 왕성하게 잘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시는가라는 겁니다. 솔직히 요한을 죽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죽이시는가? 왜 헤롯의 칼에 의해 참수형을 당하는 끔찍한 결과를 주시는가? 이런 일들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심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 모두가 인정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다 공감할 겁니다. 제 말에. 자녀를 키울 때 제일 힘든 시기를 사춘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저 역시도 사춘기 아들, 딸들을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는 오래전 이야기지만 한 번은 사춘기 아이가 아빠인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내 마음 몰라. 아빠는 나를 이해 못해. 그런데 제가 아들에게 들었던 가장 무서운 말 중에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나를 이해 못해. 이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빠와 어떻게 아들이 대화하겠어요? 그때는 이제 대화가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이의 입에서 나왔던 수많은 말들 중에서 가장 두려웠던 말이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낳고 내가 평생 키운 그 아들의 마음도 이해 못하는 것이 우리 부모입니다. 아니, 한평생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마음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온전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1998년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잘 하시던 오영석 선교사님의 일가족을 하늘나라로 모시고 가시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제 친구 선교사님을 캄보디아로 보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요한을 참수형을 당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나와 우리 가정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지금도 이 세계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녀에게는요 평안한 길을 허락하시지만 어떤 자녀에게는 고난받는 길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는 역할을 맡기시지만 반대로 어떤 이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박수갈채를 받는 역할도 맡기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고생 없이 이 땅을 살게 하시지만 어떤 이에게는 허구한 날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과 같은 고난받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살기 좋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먹지 않고 존경받고 칭찬듣고 사는 삶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시각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무슨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각은요,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복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 평안함주의에 오염된 우리의 시각입니다.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관점, 불행과 행복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시각입니다. 자, 보십시오. 만일 이러한 우리의 시각으로 오늘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이 잡힘에라고 말하는 이 요한의 생애를 평가한다면 여러분, 이 요한은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이 요한은 성공된 삶을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실패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30년 준비하고 6개월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분명히 요한은요,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요한을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지금 뭘 말할까요? 누가 성공한 인생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진정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부러워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토록 큰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가 하면서 불쌍하게 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꽃길을 깔아주고 꽃가마를 타게 하시지만 나에게는 평생 광야 같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칭찬만 듣게 하고 나는 욕만 먹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에 하나님도 나를 칭찬한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다가 보고 나를 비난하기에 하나님도 나를 비난하고 하나님도 나를 불쌍하게 보신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평가와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고 고난받는 자리, 손해받는 자리로 자신을 내몰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아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 요한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동안에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 쓰신 책인데요. 제목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너무너무나 탁월한 책이고 여러분이 꼭 기회만 되신다면 읽기를 제가 강추하는 책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자, 이 책에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사울 왕의 삶과 세례 요한의 삶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을 가리켜 쫓겨다니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말하고 세례 요한의 삶을 가리켜 부름받은 자의 삶의 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표현대로 요한의 생애를 보면은요, 요한은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다갔습니다. 반대로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울을 가르쳐 쫓겨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책에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쫓겨다니는 사람의 증상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8가지 증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직 성취함으로써만 만족을 얻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취함으로써만 만족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이 쫓겨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이게 말이? 오직 성취함으로써만 만족을 얻는 사람, 이 말은 업적을 쌓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업적 자체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성취의 표상들에게 집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취의 표상이 뭡니까? 그 말은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결과물, 증표, 상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뭘까요? 좋은 큰 차입니다. 넓은 큰 집입니다. 직함입니다. 명예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특권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취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나 충고나 직언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인생의 목표가 성취와 업적과 그 표상에 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인생의 모든 가치를 걸게 됩니다.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야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신앙인들이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되면요, 신앙의 내면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외적인 것에 마음을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관심 두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요한이 쫓겨다니는 사람이었다면, 만일 요한이 성취의 표상에만 목적을 두고 살았다면, 요한이 어떻게 30년 준비하고 6개월 사역한 뒤에 참수형을 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삶의 목표가 성취의 표상이라고 생각했다면 요한이 어떻게 30년 고생하고 6개월 일한 다음에 스스로 참수형을 당해서 죽을 수가 있었겠어요? 어쩌면요, 만일 요한이 이 성취의 표상에 목숨 걸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라도 자신의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이용해가지고 요한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나중에는 권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커져야 되고 더 많이 모여야 되는 그 성취와 그 표상들에게 요한은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요,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요, 어떤 개인적인 신분이나 직업과 같은 위치의 안정성이 위협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이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여 치켜 세우는 노래였습니다. 순간 사울은 무슨 위기를 느낀 겁니까? 왕권을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을 유지하고 왕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미쳐가는 광인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달랐어요. 자신의 인기가 높아질 때 요한은 그 인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기가 높이 올라갈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광야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 종들도 하지 않았던 그 일마저도 본인은 감당하기 버거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언제 한 겁니까? 요한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 때 요한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요한의 인기가 어느 날 예수님 때문에 식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그때 요한은 자기가 잃어버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말 번역이 너무나 약합니다. 여기에는요 강조형 조동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되겠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말 했습니까? 자기의 인기가 떨어질 때,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갈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스스로 가르쳐 광야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스스로 가르쳐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낮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스스로 가르쳐 주님은 반드시 흥해야 되고 자기는 반드시 망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첫째,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둘째,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부름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그런 사람들이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과 삶의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묵묵히 종의 길을 걸어갔고, 마침내는 헤롯의 칼에 의해 참수형을 당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뒤에 나타나는 그 주님을 더 높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부름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누런제나 생각합니다.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누런제나 기억합니다. 제가 지난주 읽었던 책 중에 센터 처치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인상을 주었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의 설교문을 이 책에서 인용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작은 사람도 작은 장소도 없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표현이지만은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작은 사람도 작은 장소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큰 사람, 작은 사람으로 구분짓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추한 사람 등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다양한 형용사로서 사람들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람, 작은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추한 사람 이렇게 구분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큰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주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이고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사람들의 평가고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를 가르쳐 아니 어쩌면 내 스스로도 나를 가르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꽃길을 걸어가고 꽃가마를 타고 가고 나는 평생 고난의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나의 평가지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의 말씀 보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삶의 모습과 사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요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요한의 도움을 받아서 요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고 반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의 역할이 더 큰 것이고 누가 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느냐라고 논하고 따지는 것은요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백해에 무익한 생각이고 발상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건강을 파괴하는 무서운 사단의 독소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생이 더 소중한가 누구의 직분이 더 값진 것인가 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를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나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논합니다. 나 스스로도 나의 삶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요한을 그리 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생애를 보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놀렸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실패한 자가 없습니다. 낮은 자가 없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없습니다. 비록 오늘 내가 고달픈 광야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지금 꽃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보다 내가 결코 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내가 더 성공되고 어쩌면 내가 더 소중한 인생임을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의 말씀 요한이 잡힘에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 가운데 힘든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